아니요. 나보다도 나를 사랑해주니 엄마 같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. 때로는 미안해서 눈물 나지만 오늘도 나 이렇게 당신 생각하며 사랑 노래 부릅니다. 만나 이곳에 당신 생각하면 사랑 너